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텅에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초순서로 노래 백두의 말발굽 소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용재 신운호 작사 리정호 작곡인 가요 백두의 말발굽 소리는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 춘풍으로 지니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용령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령도하여 오신 촌출명장 김정일 동지의 비범하고 세련된 용도력과 정치실력을 긍지높이 노래한 명작입니다. 가요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러숙하고 세련된 용도력에 대하여 정치적 표현이나 시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이 창공을 헤가르며 울려 퍼지는 백두의 말발굽 소리에 비유하여 형상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눈보라와 빗바람을 헤치시며 자강도를 비롯한 나라의 방방곡곡을 현지 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수천 수만리의 빨지산식 강행군길은 이 땅 위에 룡성 본용할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우기 위한 애국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시련이 찬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사회주의가 그 어떤 사소한 곡절과 편향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온 우리 조국의 거창한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가 있었기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고수되고 권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가요에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 장군님의 비범하고도 세련된 용도 실력에 대하여 눈보라 해초 폭풍을 해초 본계를 치며 우뢰를 치며와 같은 형상적인 시호들로서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리밥살 책동을 백두의 배짱과 담력으로 초물리치며 역사의 조향륜을 옥색에 틀어잡으시고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힘차게 내달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의 현명성과 위대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가요에서는 사절 마감에 태양의 령마 달리어 간다고 노래함으로써 오보이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놓으신 이 땅의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가꾸어 가시며 혁명과 건설을 용도함에 있어서 오직 수령님 식대로만 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예술의 특징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수령의 업적을 옹호 거수하고 계승해 나가는 데서 숭고한 혁명적 도덕우리와 혁명위협 계승 완성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우리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에 대하여 뜻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이러한 뜻깊은 사상은 폭넓은 소정과 기백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흐르는 손율 정서에 의하여 더욱 감동 깊이 안겨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2박자의 도서조에서 전개되는 손율은 대학절로 이루어진 단순 일부분 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율 흉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마지막 8소절이 가사 흉상에 맞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며 손율은 졸도 있고 기백 있는 리듬 구조를 동반하면서 시정일관 흰갈기 날리며 장쾌하게 백두광야를 주름잡아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음악적으로 형상하면서 끊임없이 비약하고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리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정서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작사, 류영남 작곡인 노래는 조체 85, 1996년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가요는 우리 인민, 특히 인민군 군인들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손군 시대의 민곡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우리 병사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뜨거운 육친적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인들의 끝없는 행복과 크나큰 긍지, 그 이에 손군 용도를 충종으로 받들어 나갈 드높은 교리를 졸졸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전우가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복무의 한밤을 지새우는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속에 흘러넘치고 있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이 최전연 처소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아버지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정을 전우가의 아침 노을이 붉게 타오를 때며 아 영광 넘쳐라 병사들과 함께 있을 때 제일 기쁘다시며와 같은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시호들로 생동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청준 병사라면 누구나 가슴 후련히 부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게 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끝없이 설레이게 하는 노래의 선율은 4분의 4박자의 미네림 태조로 씌워져 있습니다. 단순 2부분 형식으로서 졸가 형식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춘 노래의 선율은 밝고 지향적이면서도 아름답고 환희로운 정서로 가사에 담겨진 사상 주제적 내용을 음악적으로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의 선율은 비교적 넓은 음역과 긴 소리표, 쉼표의 효과적인 리용으로 아버지 장군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친근한 어버이로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응심 깊으면서도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렴구의 선율은 가사의 시적 온율을 그대로 음악적으로 옮겨놓은 듯이 총잡은 병사의 행복과 영광을 환희적인 선율 형상으로 토치다가 장군님 가까이엔 내가 산다니 병사가 산다니의 셋째 부분 시작에 8분 쉼표를 주고 상승하는 음계적 진행으로 또다시 토침으로써 장군님 제일 가까이에 사는 소종적 주인공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손군시대 병사들의 돋는 행복과 용예가 구절구절마다에서 한껏 넘쳐나는 노래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니는 백두의 천출명장 김종일 장군님의 거미한 위인적 풍모를 청잡은 병사들의 유라같은 심장의 미아리로 격전높이 구가한 특색있는 성가로서 촌리방선 마당에서 사별주의 강국건설 전투장들 마당에서 힘있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구름 넘어 구리운 장군별님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존동우 작사, 거수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70일 1982년에 예술영화 세월이 흘러간 뒤에 영화음악으로 창작된 가요입니다. 가요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숭배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창작 당시 부차적인 영화음악으로서 한 계절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수령 흠모의 감정을 보다 풍부한 예술적 형상으로 반영하기 위해 2절 가사가 창작되어 첨부되었으며 이때부터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천만 국민의 그리움과 흠모의 노래로 널리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자나 깨나 자기 수령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종을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거대한 바다를 향해 굽이굽이 흘러가는 시냇물과 구름 넘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새들의 비교 노래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졸졸한 그리움과 흠모의 감정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친근하고 소박한 시적 정서 속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대조상에서 8분의 6박자의 리듬을 타고 흐르는 노래의 선율은 종족 이 부분 형식의 구조에 기초하여 사색적이고 졸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향적인 정서를 낳고 있습니다. 무곡 리듬을 연상시키는 신축송이는 리듬에 기초하여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선율은 조식적 색채가 명백하고 지향성이 강하며 간결하면서도 반복적인 리듬 진행으로 하여 깊은 감명을 안겨줍니다. 소박하고 간결하면서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커다란 정서적 요운을 남기는 노래는 다양한 형식의 성악 및 기악음악으로 편곡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열렬한 수령 흠모의 감정을 안겨주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